지난주에 올린 내용을 들어보니 교회에 관련된 얘기는 거의 없고 그냥 저희들 군대 얘기만 있더군요. 여자분들이 지루하다고 그랬어요. 크크. 이번에 올리는 부분에는 그냥 군대 얘기가 아니라 군대 종교 얘기를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듣고 싶어서 미치셨죠? 자, 이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 청문회를 한번 솔직히 해봅시다. 하나님이 너무했던 게 내가 그때 군대를 가기 바로 전에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아니, 그렇죠. 빡센 사역들을 한다고 말도 안 되게 빡센 사역을 했죠. 솔직히 하나님이 나한테 군대 가는데 기왕 가는데 좀 편하고 거의 서울시장만큼이었죠. 이런 때로 보내주실 걸 생각했지. 왜냐면 그쵸? 엄마도 기도를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 아.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그럼요 그럼요. 어디 가게 아들 내미 군대 편한 데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이 그 괴수십 바로님께서 하셨던 이 업적들은 서울시장의 그 오세훈과 이명박이 했던 서울시에서 일어났던 업적을 다 합쳐도 모자랍니다. 그 정도로 오.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 어쨌건 했는데 내가 이제 훈련소 가서 후반기 교육 받고 있는 와중에 내가 어디 자대 받는지 아. 딱 뜨는 거야. 아, 그죠, 그죠. 근데 우리 제가 간 병과에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오. TO가 한 두 개 정도 있어요. 화학, 한 항상 화학 모시기 네, 그쪽에서. 화학 나는 당일날 나는 당연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거기 됐겠지 했는데 고성이라고 딱 뜨는 거야. 고성. 고성. 야. 고성이 그래서 어딘지 설명을 좀 해줘. 아, 일단 나 처음 들었어. 고성이 어디야? 야, 어디 몇 또 찍어 왔어. 아니 아니. 와. 처음 들은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아빠랑 통일 전망대 간 기억이 있는 거야. 아. 근데 고성이 우리나라 고성이 거기 말고 경남 고성이 경남 고성이 있어요. 있어요. 공룡 발전. 맞아 맞아. 고성 고성. 하나님 나 따뜻한 데 보내 주셨네. 경남으로. 그래서 내가 이게 그 왜 스타크래프트처럼 시뮬레이션 하는 걸 배웠다 그랬잖아요. 아. 그걸로 내 위치를 딱 찍었는데 남한에 안 나오는 거야. 북한에도 고성이 있어요. 북한 남한이 아, 같이 고성이 있어요. 네. 이게. 붙었어. 아, 고성이 그 분단돼가지고 아, 고기가 나오는 거야. 고성 군인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 네, 장교한테 물어봤지. 군인. 이거 여기 내가 여기 가는 거 맞냐? 맞다. 이거 고성이 참고로 지도를 보시면 38선보다 더 위에 있고 우리나라 오른쪽 제일 위에 속초보다 훨씬 위에. 우동이 고성 지금 그 군수가 누구예요? 혹시 아신? 고성 군수 정확히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 표차로 승부한대 거기가. 아오, 아 굉장히 접전적이군요. 고성은 지금 누구 지역군가요? 고성은 지금 새누리당 거야? 새누리당이죠. 아. 어. 네네.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진짜 아는 것 같아. 정문헌 아닌가? 정문헌? 저 찾아보겠습니다. 검색해. 하여튼 말씀 계속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너무 섭섭한 거지. 어떻게 아니, 새누리 어떻게 새누리당 표밭으로 나를 보낼 수가 있느냐? 아니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수도권은 그래. 수도권이야 좀 힘드니까 하나님 좀 힘드셨겠다. 원주나. 아니 무슨 제일 최전방 우리나라 제일 북단에 나를 처박아 놓으시니까 이게 섭섭한 거지. 자대를 딱 갔습니다. 자대를 딱 갔는데 맞아 오동왕 맞아? 오동왕 맞아. 오동왕 맞아. 정문원 맞아. 심지어 맞췄어. 맞췄어. 아, 정문원 10부대 국회의원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새누리당. 야 역시 동료의 찬사를 보내주셨어. 없어요. 아, 네, 아무튼 네, 그 새누리랑 텃밭에요. 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뭐 사고 하나 치지 않았어요? 작년에 그 국정원 대선 개입 때 그 침대 축구하던 사람이에요. 침대 축구하고 들어눕고 침대 거의 침대 뭐, 축구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떼쓰고. 네 아무튼 옛날 이명박 정부 때 그 비서관 하던 사람인데 청와대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형은 뭐 하던 사람이야? 아니 그 사람이 그 노무현 대통령 NLL 그걸 처음에 깐 사람이 그 사람. NLL 깐 사람. 정말 맞아. 딱 순놈이에요. 아. NLL 괜히 이슈 만들었. 원래 감옥에 보내야 된 사람이 원래 네. 그 사람. 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왜 괴수십팔로 정문원의 지역구에 보내셨는지. 자대를 갔죠. 자대를 갔는데 거기서 또 아, 하나님 나 여기 보내신 게 맞구나. 싶었어요. 왜? 그 내가 딱 생활관에 딱 들어갔는데 생활관 왕구가 너 일로 와봐. 너 뭐하던 애야 이렇게 막 쫄아가지고 이등병이. 그지. 왕구가 딱 오래 누워가지고 야 일로 와봐라 이래서 딱 갔더니 아 제가 사회에서 뭐뭐뭐 했던 애입니다 했더니 어 그래? 그러면서 날 되게 좋아하는 거야. 보니까 그냥 군대에서 그 수능을 수능 준비를 하던 애인 거야. 어, 그래 좋아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과외 같은 걸 많이 해보고 했으니까 날 너무 좋아하면서 내가 걔를 선생님은? 1년간 전역할 때까지 매일매일 하루에 2시간씩 수학을 정석으로 해줬어요. 진짜로. 그 대신에 걔는 저희 때만 해도 이등병은 뭐 PX도 못 가고 컴퓨터도 못 쓰고 전화도 제대로 못 합니다. 이렇게 네 이등병은 완전 그냥 동물 취급 받을 때였는데. 그죠. 그리스 시대 여자 취급이죠. 제가 이등병인데도 불구하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이야. 다 병장. 나도 못했어. 다 후방인데도 못했어. 나만 이등병. 진짜? 네. 그래서 되게 제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었죠, 부대에서. 그 사람이 다 커버 쳐주고. 그러고 나서 걔가 전역하고 제가 이제 군대에서 그 최전방 근무를 쓰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 조는 근무. 철책 근무. 그 순서를 짜는 병사였거든요. 철책 근무 병 권력의 행진.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권력이냐면 사람들이 수면을 자다가 2시부터 5시 사이에 영하 30도 정도 돼요 거기는 진짜. 그 시간에 밖에 내보내서 근무를 세워야 되는데 그 근무를 쓰는 순번을 제가 짜요. 와. 애들이 매일매일 저한테 온갖 뇌물과 제발 살려달라는 비명과 함께 절대의 권력자였죠. 아. 그래서 심지어 제가 휴가랑 외박도 관리하는 병사였어요. 인사했어요? 네, 인사했어요. 인사의 유일한 행정병이었어요. 인사기원이 원래 권력이 있죠, 인사기원이. 그래서 나는 이제 나는 군생활 폈다. 왜냐면 군무 내가 그냥 내 근무 내가 짜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 힘든 근무 안 들어가고 나쁜 실내 근무 들어가고 그랬는데 제가 잘 군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시련을 나게 주시네. 정신병자애가 한 명 온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그 정신 이상자라고 해서 진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살 우려 병사인데 걔가 이제 최전방에 있던 애인데 맨날 죽고 싶다고 하는 거야. 수첩에다가 생각만 해도 진짜 수첩에다가도 나는 죽어버려야 돼 죽고 싶다 막 이걸 쓰고 자기 건물 자기 사물함이 하나씩 있잖아. 거기 거울에다가 빨간색으로 죽어버려 이 머저리야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거울에다 쓰고 아유 무섭다. 그다음에 막 혼자 구석에 가서 막 글을 써. 그래서 수첩을 딱 빠져서 뭐야 그리고 보면은 막 그 높은 데서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막 피가 막 뼈가 부러지고 피가 터져서 죽어가는 그 순간순간 막 묘사하는 소설을 막 쓰고 있는 거야. 아 진짜. 나도 사실 구석에서 막 후임 중에 누가 막 뭐 쓰고 있었거든. 찾아봤더니 막 홈런볼 초코파이 막 이런 거 쓰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애를 전역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군대는 그럼 전역 시켜야지. 얘가 진짜로 이런 건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으니까 전역을 안 시키고. 거짓말로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자살을 하면 큰 사고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걔를 24시간 동안 마크를 했어. 화장실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으러 가고 잠자는 것도 다 보고 네. 확인하고. 진짜 나 걔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걔가 전화를 외부랑 할 때는. 군대에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뭐 내가 오늘 군무를 어딜 갔다 왔고 무슨 훈련을 받고 이런 거짓말을 해. 그러면서 또 건부들 앞에서는 막 벌벌 뛰고 막 죽고 싶다 그러고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떨르르시야. 외부에서는 약간 전화로 허세를 부리면서 네. 안에서는 죽고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네. 아니, 그럼 연기 아닌가? 연기라고 하기에는 또 그 친구의 행실이 또 너무 리얼했어. 네, 너무 리얼했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 다 품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걔를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한 시간씩 있어 화장실 가면 칸에 들어가가지고. 아, 근데 또 그러면 화장실 오래 있으면 또 불안하잖아 또. 네. 그렇지. 그래서 뭐해 그러면 잘 있어 또. 뭐 하는 거야 한 시간 동안? 모르겠어. 그 친구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완전 왕따잖아. 그치. 그러니까 걔랑 PX를 아무도 안 가. 근데 나랑만 갈 수 있는 거야 걔는. 근데 내가 운동한다고 한 네 달 동안 PX를 한 번도 안 간 적이 있거든요. 걔가 이제 미치려고 하는 거야. 내가 PX를 못 가. 그러니까 걔가 이제 간부들한테 가서 얘기해. 저 PX 가고 싶은데 아무도 저랑 같이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체로 불려가서 또 수십 명 기업받고 왜 쟤 왕따 시키냐고. 간부들은 죽었다 깨어도 병사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걔한테 물어. 야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걔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세계 정보? 나는 주님 곁으로 가는 게 내 꿈이야 이러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아유. 아 저 심지어 저랑 같은 날 저녁이었어. 같은 날 저녁. 수고했다는 말밖에 하실 말이 없다 진짜.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친구를 붙이셨구나. 그래서 제가 군 생활 1년을 그 친구와 함께 아주 이제 마음이 다 녹아지고 스트레스 심해서 뭐 웬만한 사람을 만나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 그렇진 오. 않아요. 뭐야 그럼 똥된장을 구분하고 똥일 경우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깨달았어요. 아, 뭐야 이게. 내가 옛날에 말했잖아 그 신사도 얘기하면서 어, 얘기했어요. 그 아.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가슴이랑 무릎에 통증이 생겼는데 병원을 가도 병명을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치유지폐를 쫓아다닌 거 아니야. 그래서 임파테이션을 막 나를 하는데 나는 어. 난 안 날아가는데 막 날 밀어서 넘어뜨리고 권사님들이 모든 게 다 이게 한 스토리로 연결된다니까. 아 하나님의 다 예비한 힘이 있네요. 그러니까 형이 이 방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걔를 아. 붙여주신 거야. 맞아. 이 방송 때 털 에피소드를 만들어 주시려고 어. 붙여주신 거야. 그치, 그 회수가 진짜 그 격동의 20대 중반을 보냈어요. 네. 진짜 와. 힘들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군생활하면서 또 그 군종병도 같이 했거든요. 네. 야 진짜 재밌어. 군종 저는 이제 사단 사령부에 있는 교회 군종병이었어가지고 좀 큰 데 있었네. 뭐 사단장도 오고 교회 뭐 어. 높은 사람들 많이 오고 그 앞에서 찬양 인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 뭐 예배 인원도 한 500명. 오, 그러니까 어, 그래. 그러니까 오전 예배는 그 오전 예배가 두 번이었어요. 일단 신 그 1, 2부를 했다고. 신병 교육대가 있어가지고 신병 교육대 예배가 400명. 그다음에 2부가 이제 본 예배 간부들 모이는 예배가 100명. 그다음 저녁에는 찬양 예배 가지고 아. 5,600명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세 번을 제가 찬양인도를 다 했죠. 그러니까 오. 누적 찬양 회중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했기 때문에 굉장한데요. 하루만 하루에 일주일에 1,000명씩 공개 방송 때 기념해 주실까? 맞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병들이 이 뭐야 이 사람? 아니 신병들이 되게 처져 있고 뭐 찬양도 아, 모르고 그러잖아. 교회 그냥 뭐 초코파이 받으러 오니까. 있고, 어. 그래서 제가 그 G키로 메들리를 만들어가지고 아, G키 메들리 주리 아버지 주리 아버지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2야 아 2야? G면 G면은 주날 구원했으니 때부터 아, 그래, 나, 내가 편했구나 어. 뭐 주날 구원했으니 뭐 찬양하세 주날 이런 거 해가지고 아, 찬양하세. 쭉 레파토리나 네 곡을 엮어서 한 15분 동안 앉지를 못하게 했는데 애들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논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미쳐가지고 날뛰는 거 제가 만든 콘티인데 새로운 어떤 찬양팀이 그 헤븐 보이스는 찬양팀이 위문 공연에서 그 찬양으로 6번의 헤븐 보이스 예, 헤븐 보이스 가서 헤븐 보이스가 뭘 하냐면 항상 그 방문하기 전에 그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그 교회에서 주로 부르는 찬양을 콘티로 준비를 해가거든요. 아, 어, 훌륭하네요. 내가 만든 콘티를 하고 있더라고. 아직도 애들이 막 미쳐서 날뛰고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뿌듯했어요. 지금 뭐 한참 됐는데. 공개방송하면은 K28호님의 그래서 애들이 경란의 G코드 메들리 그 돼지같은 애들이 교회 그 장의자에 다 올라와서 춤을 춰가지고 항상 예배가 끝나면 장의자가 네다섯 개씩 박살 났어요. 그래서 뭐 교회 관리하는 형 지금 약간 신사도 같은 거 알아? 아. 교회 관리하는 그 간부가 날 되게 싫어했어. 너는 어떻게 애들 너무 은혜롭게 만든다? 아, 아니 되게 싫었지. 맨날 교회 애들. 그래 교회 그 교회 너무 오래돼서 방송 설비가 거의 80년대 수준이었거든. 출력이 조금만 높아져도 그냥 팍 나가버리는 거야. 안 들어와. 아~ 한 번은 그래서 500명 예배를 드리는데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기타 하나와 육성을 가지고 500명과 함께 주리 아버지를 떼창을 했죠. 야 이거 신사도라니까 지금. 이거 신사도야 신사도 이거. 임파테이션이 따로 임파테이션이 필요가 없었으니까 형은 다 먹힌 거야. 아무튼 뭐 군대는 제가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 저는 되게 막 그 복음대로 가야 된다 문화 선교가 웬 개 같은 소리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옛날에는 아,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군대 장병들이 아 그걸 이렇게 방문하는 외부 공연 하나에 그치 뭐 또 이렇게 자매님들의 일동 하나에 눈물 흘리는 거 보면서 아 문화 선교는 꼭 필요한 것이구나 이걸 또 깨닫기도 했고 군대는 저는 아무튼 되게 작았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고액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문화 선교나 그러니까 군대에서 주는 세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오도광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훈련소 세례가 어떤 것 같아? 느낌이? 어떤 것 같아? 네. 느낌이 어때서 그거 수천 명이 같이 뭐 하루에 보면서. 막 이렇게 세례 받는 걸 보면서 막 애들이 막 이거 그랜드 세례 자랑하는 거 보면서 아, 그러니까 이게 주님 나라 확장되는구나. 대롱에서 만인 찍어내듯이 세례자들 찍어내는 거잖아요. 중대가 201명이었는데. 네. 영세를 받으러 120명이 갔어요. 네. 세례 받으러 한 100명 정도 갔고. 아, 좋네. 수계식도 한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수계식도. 아, 인원이 200명의 N분의 1로 되는 게 아니라 겹치는 그치.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래서 보니까 뭐 그랜드슬램도 있고 뭐 그냥 아 그냥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사실. 오히려. 예. 어떤 점에서 그러셨어요? 저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20명이 갔는데 이제 가자마자 그러더라고 하더라고요. 가자마자 장난치러 왔거나 아니면은 식구 따라 온 사람 옆으로 빠져라. 옆으로 빠지니까 한 60명 남더래요. 그래서 60명 남은 60명한테 꽤나 진짜 그 말을 하나 보네. 예, 아 근데 가톨릭은 저도 이거 한번 까야 되겠다. 제가 4주 동안 있었는데 첫 주에는 이제 좀 분위기 보러 이제 그리고 궁금하니까 이제 주간 야간 다 기독교를 갔는데 이제 아까 시바벨이 말했듯이 오전에는 다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똑같 거의 뭐 비슷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야간에 이제 좀 행사 같은 걸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첫 주에 이제 오전에 가자마자 3천 명이서 이제 그 광란에 광란에 예배를 하는 걸 보고 찍겁했어요? 아닌데 제가 사실 그 유튜브 보고 갔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장난 아니죠 진짜. 아 진짜 문화 충격이더라고요 진짜. 충격이야. 예. 그래서 문화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그리고 또 이제 사주를 들었는데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지 종교적 내용이 사실 예. 있진 않아. 예, 되게 좀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주 이제 기독교 야간은 걸그룹이 왔어요. 걸그룹이 왔다고요? 아, 네, 뭐 유명한 CCM 걸그룹 뭐냐? 유명한 진짜 걸그룹. 근데 유명한 친구들은 아니고 써니데이즈인가? 써니데이즈면 뭐 연예인 아니야? 연예인들이 왔다니 말이야. 아, 진짜 걸그룹이 왔다니까. 아. 그 유뱅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써니데이즈 아. 검색해봐야겠다. 그리고 어디 또 이제 막 데뷔한 걸그룹도 하나 왔다 가고.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걸그룹이 오는구나. 아, 잭스키스 강성훈도 왔다 갔어. 강성훈? 잭스키스. 걔는 사기치고 거기 갔어? 잭스키스 강성훈 와가지고 옴맘다이 부르고 갔어요. 옴맘다이. 네. 강성훈이랑 그리고 또 CCM 가수 몇 명 오고. 근데 그날에 좀 크게 했던 날이고. 제가 그 뒤로는 사실 야간에 기독교 안 갔는데, 솔직히. 그 뒤로는 그냥 사람들 말로는 기대하고 갔는데. 근데 그냥 좀 재미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5주, 아니 4주간 있었는데 그때만 딱 피크였던 것 같아요. 써니데이즈 검색했는데. 그 멤버 중 한 명이 굉장히 유명하네요. 그래요? 마음이 굉장히 넓은 분이래요. 아, 그 수정? 네, 마음이 G랍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걸그룹. 그 옛날에 그 사람이 그 장원준이라고 롯데 야구 선수랑 사귀어가지고 사귀는 기간에 장원준 성적이 곤두박질 쳤거든. 허리 부상 당하고. 그래가지고 네, 되게 유명해요. 그런 분이 네. 오도왕님들 왔다 갔다. 네. 아 근데 솔직히 저 그런 집회가 별로 감흥이 없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외부에서 오는 가수, 외부의 가수나 이런 CCM 가수가 됐건 누가 됐건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건 별 감흥이 없었다. 별로 감흥도 없고 뭐 사실 어떤 여자가 왔던지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뭐 우리랑 다른 노선을 가겠다는 거 뭐야. 아니 근데 좀 그냥 좀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세례를 받는 걸 보면서도. 근데 그렇게라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좀 되게 어려운 문제다. 이게 좀 엄정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제 생각은. 하는 건 좋은데 그 좀 이렇게 장난인지 아닌지 구별을 좀 예, 하게끔. 장난인지 아닌지 좀 구별하고 진짜 이게 진짜로 이 사람이 신앙이 있어서 온 사람인지 안 온 사람인지 구별을 하고 좀 요즘은 또 불교도 아까 불교 나이트 얘기를 좀 대학원생 A가 했잖아요. 했는데 그 불교 나이트가 요즘 안 해요. 아 그럼? 요즘 폐장했어 불교 나이트. 아 보니까. 그래요? 예. 너무 뭐예요? 좀 문제가 됐구나. 그러니까 요즘 뭐 가릉빈간가 하는 뭐 걸그룹 비슷한 약간 좀 댄스 팀은 오는데 분위기가 생각보다 차분하다고 하더라고. 옛날처럼 막 날뛰고 하진 않는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 아닐까? 군대 내에서도 훈련소 내에서도 약간 경쟁식으로 붙어서 과열 양상을 떴다가 이제 버블이 꺼진 거지 약간. 네, 가톨릭은 그쵸. 완전 차분하고 그리고 저희 개신교만 지금도 방방 뛰고 아직은. 그러니까 네. 간식이 통일됐기 때문에 천주교는 힘을 못 쓰고.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본질로 돌아가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구나. 카톨릭은 본질이 된 것 같고. 네, 원불교는 강제 본질. 그 우석대 그 여자 댄스부가 네, 계속 오죠. 예, 네, 계속 온다곤 하더라고요. 네. 간식도 통일이고 해서. 그리고 저희는 사실 좀 위치가 사실 좀 그 종교 활동하는 그 뭐 법당 예배당 좀 멀었어요. 약간 멀죠. 아. 약간 아니 가까이 연대마다 있는 데는 되게 연대마다 차이가 있잖아. 차이가 있잖아.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잘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또 귀찮은 학생들은 아, 학생이 아니라 귀찮은 그 사람들 또 안 가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좀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첫째 주는 그렇게 하고 둘째 주 그 뒤로는 사실 야간은 솔직히 가톨릭 갔어요, 그다음부터. 가톨릭은 뭐 교리를 가르쳐 준다 그래가지고. 한번 드러나 보자. 한번 드러나 보자. 내가 평생에 밖에 나가서 성당 갈 일이 없는데. 그리고 여기. 성당에서 결혼식 하면 갈 수 있잖아. 아니, 그니까 그런 거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갈 일이 없는데. 미사 드리러 갈 일이 없네. 어떻든 가요, 근데. 가니까 그, 일단 차분한데, 일단은 처음 가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좀 틀어주다가 수녀님이 들어오죠. 들어와가지고 이제 가톨릭의 교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주로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를 이제 좀 아무래도 개신교는 좀 그래 드러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위주로다가 막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조는 건 좋은데 떨면 나가라. 떠들면 네, 그래가지고 다 조용히 시키고 굉장히 강의스러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막 나는 뭐 여기 있는 사람 뭐 열 명이 들어도 좋으니까 그냥 얘 계속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세게 나갔어. 되게 나 조교했다는 소린데. 아 그래서 되게 세게 나가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가톨릭이 지금도 간식은 좀 잘 줘요. 개신교는 야간에 간식 안 주는데. 안 좋아해? 아예 야간 안 줘. 어, 그래? 아 야간을 줬는데. 좋나요? 받았다. 안 주던데. 지원이 끊겼나 봐 요새. 그러다 근데 가톨릭은 뭐 간식도 주고 제가 거기서 콜라를 처음 먹었습니다. 아, 콜라 한 모금 못 먹는 게. 진짜 아, 그리고 뱀파이어가 처음 피 빨았을 때 느낌일 거야. 그리고 그 수녀님이 질문을 막 던지는데 맞추는 장병에게는 몽실통통 그 8개 입 한자로 그냥 줘요. 초코파이가 아니고 몽실통통을 갖다 팔 8개 입 8개 입을 준다고? 어, 네, 한 박스를 준다고. 근데 저는 정체를 숨기고 갔기 때문에 맞추지 않았고 다 발라버릴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오동왕이다 바르고 내가 문제를 출제. 어. 그래서 그냥 조용히 듣고 왔는데 내가 곧 칼빈이다 8개 받고 8개 더 그래서 수녀님 맞춰봐 스탠트의 힘을 보여주라. 아, 하는데 진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가톨릭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기독교계의 장자다. 개신교에는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애들이다. 오, 진정한 원조 장자. 우리가 원조다. 우리가 큰 집이다. 원조집이다. 네.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족벌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 얻냐? 행위가 없이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냐? 약간 좋은 떡밥이네요. 행위 자기는 이제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런 개신교의 교리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루터의 얘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서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일종의 아집이라 생각한다. 아, 다원주의까지 가셨네. 여기까지 가시더라고. 되게 좀 그래서 결론은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착하게 살아라. 사실상에 약간 종교 강연 수준이었네요. 좀 이제 아우르는. 카톨릭의 굉장히 요새 좀 트렌디한 생각을 가지고 카톨릭의 가 주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의 어떤 멘트였던 것 같아. 그리고 좀 이런 거 그 카톨릭에서 그 신앙생활 하는 목적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 그 우리의 작은 힘으로. 나비 효과가 우리의 작은 기도가 나비 효과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교황 왔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되게 신선했어요. 뭐 밖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 혹시 오도광님은 질문 안 하셨습니까? 아, 질문 왜 해요? 역질문.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안 돼? 했어야지. 아니, 왜 안 돼? 성서 어디 보면은 자주 보고 안 볼 사람인데. 아, 매너 게임 해야지. 매너 게임이라니 수녀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의하면 뭐 이런 수녀님하고 게임을 하고 오는 것도 매너 게임이 뭐야? 매너 게임 해야죠. 아니 이미 본인이 수녀님이랑 같은 위치에 있어.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게임을 하고 오는 그냥 거야.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좀 진보적인 얘기를 하는 수녀님이셨나 봐요. 아니 근데 나도 사실 미사에 가본 적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저는 한번 가봤어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천주교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웬만한 카톨릭 신자보다 미사를 많이 드렸어요. 아 그래요? 네, 매주 한 번씩 채플 드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약간 요새 현재 주류의 얘기야? 아니, 난 진짜 나는 이제 학창 시절이었으니까 그런 이런 막 디테일한 얘기는 안 했고 말씀은 되게 좋았고 미사는 힘든 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진짜 많이 해. 뭐 아 진짜로 그래요. 예배 그 미사 형식 자체가 참여를 되게 독려해서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어려워. 일어났다 앉았다. 이제 기독교는 설교를 하지만 그 카톨릭에서는 강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강론이 이제 길지 않죠. 강론은 좀 짧고. 설교는 뭐 길게 한 사람 1시간도 네. 하고 기본 3, 40분 기본인데 뭐 강론은 뭐 짧아, 10에서 짧아. 20분 그 짧게 카톨릭도 이렇게 의식이 많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교회 내에서도 딱 정해진 의식들이 있잖아. 네. 요거는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것들. 예를 들어 성찬식이라든지 세례. 요새는 이제 세례라든지. 교회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그래. 하고. 네. 그런데 카톨릭은 그런 순수 하나하나의 의미가 굉장히 커서 하나하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 예전과 전통을 네 그렇죠. 그래서 카톨릭은 세례받는 친구 아니, 영세받는 친구들 보니까 60명 남았다 그랬죠 아까. 네네네. 남은 친구들한테 카드를 나눠주더니 되게 꼼꼼하게 적으라고 해가지고 막 이름 뭐 사는 주소 뭐 연락 그때는 그냥 막 하루만 하면 되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적은 다음에 제출을 하게 하고 진성 유저만 확보했구나. 그게 이제 교황청까지 올라간다고 아, 로마까지 간다고 막 그래서 꼼꼼하게 장난치면서 적으라고. 약간 중앙집권제도의 그 장점이기도 하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세례명 아니 그 세례명이죠 세례명 영세 받은 세례명을 받는데 세례명도 그 여러 개 이제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네. 장난치면 안 되니까. 뭐 프란체스코 토티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니까. 루이지 고폰 이런 거 하면 장난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스크린 했다가 이제. 세례명 후보를 쫙 띄워준 다음에 고르는 걸로다가 그래서 세례명이 의미가 있대요. 그게 요셉이라 그러면 노동자의 성인 막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아 그렇죠. 아,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약간 고르자. 약간 디아블로는 느낌이 있구나. 약간 이게 레오리게 왕관 하면은 이 레오리게 왕관에 숨어진 의미가 있거든. 이 레오리게 왕이 어떤 일을 했으며 그래서 이 왕관이 무슨 의미를 가진다. 그런 게 같이 따라 붙는다는 얘기잖아. 이게 이름이 그러니까 네임드가 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예,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또 불교도 그냥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수계식 갔다 온 친구들한테 향빵. 아 들어보니까 향빵 향빵이지 그게 아 향빵이 뭐냐면 이렇게 향 불로 아. 몸을 지져가지고 마크를 만드는 향 우리 향뜸을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순화시켰을 때 향뜸이라 그랬고 아, 향빵 향뜸 때 향빵이래 마커스 중에 뭐 마커스 마커스 마커스지 마커스, 어, 마커스 향 마커스 예 수계식을 하면 법명을 받잖아요 네, 법명 네, 이것도 장난치면 안 되잖아 네, 막. 네. 그래서 막 호갱님 이런 거 예를 들면은 호갱스님 뭐 이런 거 아니야? 호갱스님 호갱법사 호갱스님 너무 애들 말 끌어서 미안한데 지금 단톡법이 되게 막 네. 이슈잖아. 네. 그 책에도 하는 거 알아 이제? 네? 책에도 하는 거 알아? 책 이게 온라인 서점 가면 싸게 팔고 서점에서보다 약간 싸게 팔잖아. 도서점까지. 어 그게 이제 불법이라 해서 네. 온라인에서 싸게 못 판대. 맞아. 아 도서점. 원래 정해져 있어요. 그 퍼센트는 도서점까지가. 아니 근데 이제 그걸 단통법적으로 한다 하더라고. 내 네, 아무튼 내 네, 호갱 스님으로 돌아갑시다. 뭐 그러니까. 막. 호갱 스님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회색 스님 이런 거 안 되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색칠 스님. 주당 스님. 요셉 스님. 아니, 법명이 요셉이야. 프란시스코 스님. 예수 스님. 그런 거 하면 안 되니까. 베드로 파울 스님. 파울 스님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몇 가지 그냥 주고 고르라고 한대요. 스님 스님. 수위 스님. 스님 스님. 네, 근데 법명이 스님. 근데 그랜드 슬램 하는 친구들은 이제 개신교는 좀 잘 모르니까 네. 뭐 세례명 없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없다 그랬지.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좀 진지하게 하는데도 그랜드 슬램 하는 적이 있구나. 그럼요. 어딘가 타이. 아 저는 그 세례를 그러니까 그 진중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죠 교회사 네. 그 군에서 하는 세례를. 역사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아, 오랫동안 예. 이걸 했을 텐데 왜 이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을 해오고 있는가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이거 통계를 계속 낸단 말이에요. 그치. 그쵸. 이건 물론 후원을 계속 끌어올려는 목적에서 아, 이런 역사가 있겠지만, 일어나고 있다. 맞아,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논사는 계속 저희를 뭐 후원해 주십사 뭐 이런 의도로도 할 수 있겠지만 뭐랄까 그러니까 머릿수 채우기라는 느낌이 사실 네,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주의의 그렇죠. 일환으로 어떤 이건 분명히 성장주의 일환인 게 명백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세례 1,000명 줬고 이달에 4,000명 줬고 그래서 연인원 몇만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뭐 어쨌건 복음을 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결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 채우기만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몇만 명의 신자가 늘어나는 것은 절대 아닐 텐데. 그렇죠. 아니죠. 뭐 그렇게 했으면 뭐 지금 뭐 기독교인이 800만 뭐 이렇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그런 것이 이게 문어발식 사업 확장 같은 거 아닌가 사실은.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는 게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과연 그런 식으로 받는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군대 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성찬식 한국과 세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그 전에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주는 의미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 교회를 오랫동안 모태 신앙인 사람들 중에 이 단점 중에 하나인데 교회에서 하는 의식에 대해서 치료하는 의식과 이런 거 예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좀 그랬는데 나만 그랬니? 좀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때 되면 성찬식 하는 거고 나이 먹으면 세례 받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뭔지 내가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는 그래서 군대 가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해서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애들 교회 오게 하면 뭐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근처에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듣게 하면 뭐 그런 게 목적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전역하고 나서 좀 이제 깊게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세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게 너무 많이 결여돼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 선교라든지 혹은 이제 사람들의 한 번에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분명히 약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문화발전 확장의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약간 그 안에 내부에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제 명동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역 그렇게 외치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나를 비난해도 분명히 한 명에게는 믿을 수 있다는데 저는 이제 그 말은 좀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교회나 이제 전도가 꼭 효율성을 따지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쵸. 이제 우리가 선교를 갈 때 선교 전략을 짜고 연구를 하고 또 그 나라 문화권을 파악하듯이 무작정 가지 않듯이 네, 무작정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군대에서 하는 것들은 불쾌감을 주거나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좀 오히려 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건 네네. 결국 이 군대에서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는 수단과 방법의 문제랑 결국 그 그쵸, 질문이랑 그쵸. 직결되는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가? 어떤 뭐 명동에서 소리를 지르든 군대에서 뭐 진중 세례를 주든 어떻게 뭐 때리고 얼러서 하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이 어찌 됐건 형식적으로든 뭐가 됐건 영접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게만 만들면은 옳은 것이냐? 그거를 좀 결국 이런 질문이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에 동의는 하는데 이거 이제 교회 사는 방식은 이제 폭력적인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선교 갈 때 그 나라에 이제 물 우물을 파주고 병을 지어주듯이 빵을 들고 가는 거지. 좋은 것들을 들고 가는 거지. 저도 막 교회에서 이제 군대 교회에서 찬양인도 했다 그랬잖아요. 찬양이 1년 내내 콘티가 99% 똑같아요. 왜냐면 신병들이 계속 새로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지루하니까 바꾸면 걔네들 너무 어려워해서 걔네가 4주 동안 있는 동안 그 찬양이라도 익숙해지게끔 하려고 찬양을 맨날 똑같은 걸 했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항상 막 그냥 춤추고 노는 것 같은데 걔 중에 한 명 가끔 진짜로 이렇게 좀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 예. 네, 가끔 있어, 가끔. 그러니까 뭐 남들한테는 그냥 뭐 유흥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라도 하는 게 뭐 좋지 않을까 뭐 생각은 했어요. 저도 전학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군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긴 있어. 확실히 군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삶이 어려우니까요. 근데 굳이 안 만나도 상관은 없는데 단 거기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긴 있어. 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짬찌가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짬찌? 그냥 네. 짬찌질이 아니에요? 우린 짬찌끄레기 약간 뭐 이랬었는데 짬찌 뭐 아, 가니까 이제 2, 3, 4 박수 치고 짬찌 이러잖아요. 짝짝짝짝짝짝짝 짬찌 이러잖아. 너네가 1주차를 짬찌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찌끄레기다 약간 이런 의미인 거 아니야? 이게 또 약간 부대마다 다르고 훈련소마다 다르고 그냥 낮은 사람 뭐 이런 애들 짬찌라고 하는 거 같아. 돈사는 뭐 다 짬찌 막 이러는데 진짜 제 재밌는 일하고 하나가 있는데 그 사실 이제 그 논산의 교회는 사실 설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제 2002년 월드컵 얘기를 이제 목사님이 하시더라고. 이영표 얘기했어 혹시? 아이 뭐 이영표 얘기도 하고 뭐 최태욱 뭐 누구 아 믿는 선수들 얘기는 딱히 한 게 아니고 이천수 이제 뭐 우리나라가 뭐 4강 갔다 뭐 자기가 그때 막 저기 전방 어디 있었는데 전 뭐 장병들하고 같이 봐서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 감동을 한번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고호를 외쳐보자 해가지고 우리 짝짝짝짝 대한민국 하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이제 박수를 칩시다 했는데 짝짝짝짝짝 짭지 이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 해 절대 안 하고 원래 네. 원래 그 목소리 다 외쳐보자 하면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이걸 해야 되는데 뭘 했다고요? 짝짝짝짝짝짝짝 짭지 이걸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당한 표정이 너무 역력해가지고 좀 미안하더라고요. 좀 일제히 3천 명이서 그렇게 짭지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3천 명이 동시에 맞추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 때는 그게 있었어. 생활감 3천 명이 가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 딸이 둘 있는 목사님이었거든. 훈련소에서 훈련소 목사님. 근데 그 두 명의 딸에게 시선을 받는 게 모든 3천 명의 목표야. 그래서 근데 아름다우시잖아 또 그런 다, 아니, 아름다웠겠지. 실제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상상 속에 남겨줘. 아름다웠다고. 근데 어쨌든 3천 명이 그렇게 앉아 있으면 똑같잖아.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런데 저 사람들 눈에 띄려면 어떻게든 해야 된다 싶은 거야. 근데 옆에 애들이 뭘 했냐면. 폐휴지를 정리하는 애들인데 네. 폐휴지를 몰래 숨겨가지고 네. 등판에 넣어갖고 온 거야. 아. 거기다가 플랜카드 여기 좀 봐주세요. 아. 아 그런 거 많아요.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아, 몰래. 근데 이제 알겠지만 여러분 이게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내 성격이 그런 거에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야. 아. 근데 이런 방송까지 만드는 사람인데 아. 질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됐어. 아. 마지막까지 마지막 어떻게 됐냐? 그 몰래. 방독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방독면? 방독면을 갖고 왔어. 방독면을 갖고 왔어. 그니까 난 겨울이었거든. 겨울이니까 깔깔이를 포기하고 방독면하고 수건을 넣었어. 아, 네. 대박. 그러니까 방독면, 뱃속에다 방독면을 넣고 가슴팍에다가 이 수건, 파란색 수건을 넣었어. 그리고 방독면을 쓰고. 수건을 흔들었구나. 수건, 아니, 수건으로 양머리를 만들어서. 아, 방독면 위에 얹으면 안 볼 수가 없어, 나를. 얼굴을 못 보잖아, 근데. 그러니까 안 보고 배겨? 그래도 진짜? 나 여기 봤다. 근데 그 안에 이제 막 그 탄이 남아있는 거야. 시스탄이. 네. 아. 남아있, 이건... 끝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봤다. 우리를 봤어.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마지막 차였거든. 마지막 차에 우리 그냥 편하게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말자 했는데 옆에 애들이 똑같이 해왔더라고. 아. 대신 걔네는 거기다 뭘 했냐면 그 왜 군대 가면은 밤에 편지 쓰라고 라이트 펜 주잖아. 네네. 아. 그 펜 촉에 라이트 붙어 있는. 맞아. 각자 두 개씩 챙겨서 방독면에 꽂아놓고. 눈에도 불 나오는 것처럼. 눈에도 불 나오는 것처럼. 대단하다. 마치 다스베이더처럼. 아. 그러고 놀았어. 아니 근데 이게 되게 그렇으니까 할 수 있는 짓이야. 아, 그렇더라고요. 되게 이게 약간 그래도 기독교에 좀 호감이 있는 신병들도 짬짓 놀리는 걸 들으면은. 되게 좀 안 가고 싶을 것 같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면은 이제 그 군목사님이 사연 소개라고 편지 두 편을 읽어주는데 진짜 짬찌 때문에 놀려가지고 좀 힘들었다는 사연이 하나 올라온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 이거 알아? 2008년도에 박태환이 이제 금메달 따고 병역이 이제 해결하러 이제 사주 훈련 받으러 온 거예요. 군산으로다가 그렇죠. 난리 났었겠네. 난리 났었는데 네. 박태환이 딱 왔는데 교회 왔대. 박태환이. 아 그래? 왔는데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같은데, 짬찌? 나가는데 신병들이 박태환 보고 짬찌 바다의 왕자 짬찌 보이네. 막 이랬대 그냥. 그치 박태환 일주차면 짬찌니까. 대박 진짜 짬 지보이 그래가지고 박태환 교회 오겠어 이래가지고 아 숨 넘어간다. 아. 저는 군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리 아. 동아리 후배 한 명이 논산에서 조교를 하고 있었어요. 아 정우요? 네 정 정모 씨가 아 미안해. 그래서 걔가 그 주일날 굳이 나를 위해서 찾아온 거야. 아. 내가 다른 부대였는데도 주일날 그 넓은데 3천 명 중에 나를 한 명 찾아가지고 나를 담당하는 조교를 불러서 쟤 좀 보게 해달라. 그러더니 내가 딱 갔더니 내가 그 당시에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그 많은 과자들 주면서 형 먹어 힘내.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그 친구 사회에서는 약간 좀 모자란 경험이 있는데 항상 저는 그 친구를 걔 이 방송 열심히 들어 사랑해요. 저는 그 친구를 사랑합니다. 항상 제가 사회 나와서 그 친구를 뭐 입에 대놓고 흉을 보거나 욕을 하거나 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딱 걔만 봐도 저는 그때 생각이 나요. 항상 오. 너무 걔 재미있어 없어? 정말 재미가 없죠. 걔는 그냥 항상 개그하면 안 돼. 뉴스를 해야 되는데 걔가. 아무튼 막 그런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냥 생활 자체가 왜냐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싸고 하는 모든 것들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맞아. 그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 한번 받는 거 아니면 막 교회 가서 한번 약간 추억에 남았던 게 뭐 그냥 사회 나와서 교회 안 다니더라도 설명을 야 옛날에 교회 가가지고 그 춤추고 재밌었는데 이런 얘기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난 좀 그런 생각인 것 같아. 교회에서 따뜻한 기억. 그러니까 아니 형이 말한 거를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교회가 머릿속 채우질을 하지 않고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얘네들 훈련병 애들은 뭘 해도 부족한 애들이잖아.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춥고 옷을 아무리 벗어도 덥고 그런 애들이잖아. 걔들한테 진짜 교회가 약간 사랑의 마음으로 뭐라도 하나 더 주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애들한테 하면 그게 그냥 바로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머릿속 채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미끼로 유인해서 세례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을 걸 주고. 그러니까 전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도와 선교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좀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상하는 전도는 그거잖아요. 앉혀놓고 사형리를 다 읽어주고 영접 기도를 시켜야 전도다. 믿을래 죽을래. 그러니까 거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군대에서 꼭 세례를 주고 영접기도 비스무리한 걸 시켜야 그게 전도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실제로 보여주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함께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니라고 권유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게 이제 선교와 전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또 이제 선교라는 게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일을 우리가 대신 해주는 게 또 전도나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돌봐주고 섬겨주고 이런 것도 분명히 선교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선교와 전도에 대한 그런 상상력을 좀 더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을까. 맞아, 맞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군대 교회에서 세례를 누가 받으면 위에다 보고를 막 하고 약간 이런다 했잖아. 그게 그 머릿수 채우려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죠. 그 보고를 뭐 오늘 몇천 명이 세례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몇천 명이 와서 즐겁게 찬양하다 갔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면 되는 거잖아. 좋긴 한데 좀 낭만적이다. 삶을 우리라도 그렇게 삽시다 좀. 확실히 보면은 막 말씀으로 막 읽어야 된다, 세례 받아야 된다는 다그치는 그 우리 그 부대에서 상관들 있었어, 장교들. 장교들 중에 진짜 생활 개판으로 하고 술 담배 엄청나게 하고 막 완전 방탕하면서 항상 주일날은 경건하게 가족들이랑 교회 와서 우리 장병들 다 데리고 너네 교회 다녀야 돼 이런 사람이 있었고 되게 감동적인 건 그런 사람 옆에는 항상 착한 와이프가 있어요. 그게 얘는 뭐가 장교는 개판인데 와이프는 착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장병들한테 또 엄청 잘해줄 수 있고 네, 그리고 내가 그 다녔던 군생활하면서 다녔던 교회가 동해 바다가 보이는 교회였어요. 거기에 동해 바다 북한이 있지. 벤치가 이민군이라서 노크도 하고. 어쨌거나 어쨌거나 보이잖아. 천해 요새. 벤치가 착 있으면 거기 앉아가지고 한 주일날 오후에는 그 이제 장교의 와이프, 우리는 집사님이라 부르는 그 여자분들이 정말 정말 천사 같은 분들, 천사 같은 얼굴을 하면서 천사지. 우리에게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딱 주시고. 그때 기억, 그 감동. 그 어디나 하느라. 그니까 막, 말씀을 믿어라, 너네 뭐 세례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따뜻하게 한마디 너네 힘들지, 맛있는 거 챙겨주고 할 때, 마음이 녹는 정도가 다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군인이 오히려 녹이기 쉬워. 내가 군인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군인들은 오히려 평상시에 이런 감정적인 인풋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도 감정적으로 체험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건드려주면. 눈물이 툭툭 튀어나와. 툭툭 튀어나와. 그러니까 우리 왜 군대에서는 아침에 TV를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 아파서 잠깐 입원하자 했거든. 네. 아침마다 보면서 다 울어. 정말 다 울고 있어. 내가 사회에 있었으면 과연 아침마당을 보면서 울었을까 싶은 거야. 근데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안 우는 사람이 없어서 병실에. 군인들은 약간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고기 한번 구워주고 정말 따뜻한 포옹 한번 이런 걸로 정말 쉽게 마음을 돌렸을 수 있거든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할 수 있죠. 그치. 나 정말 근데 이것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저는 군대 이제 자대 가기 전에 후반기 교육을 받았는데 후반기 교육은 이제 좀 큰 데서 받았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항공학교에서 받았는데 육군 항공학교. 근데 거기는 병사보다 간부를 원래 양성하는 데인데 병사는 곁다리로 양성하는 데야. 네. 그 교회를 가면 간부 90, 병사 10 이런 네, 네. 그리고 그 간부님들의 사모님들로만 구성된 성가대가 따로 있고 오. 약간 그런 데였는데 항공학교 교장 선생님이 원스타예요. 근데 한국 교장님이 그 참석하신다는 거야 항상 예배.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는 근데 네. 참석하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거의 교회에서 끝 창공 교회야. 창공 교회에서 끝나면 항상 이렇게 나눠주는 게 있었는데 간부건 병사건 어차피 같이 생활하는 거 아니고 그 간부도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이고 우리도 교육받은 사람이니까 그냥 다 앉고 간부라고 해도 나보다 세 살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있는 거야 그 중에 한 명이 알고 봤더니 원스타야. 알고 보니까 원스타야. 거기 그냥 섞여서 아무렇지 않게 섞여 뭐 맨 앞자리 이런 것도 아니야. 아무렇지 않게 섞여서 훈련 받고 있는 짬치들 안아주는 거야. 앉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얼굴이 원사 아니면 이 주름이 원사 아니면 장군이 원사 아니면 장군의 주름이 있는 거야 얼굴에. 제복 입은 거 아닌데 사복 입은 거 그러니까 이 주름은 원사 아니면 안 나와. 그 여유로운 그 모습. 아이고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빡 안았네. 약간 이러는 것 때문에 근데 약간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이 사람이 격 없이 병사들과 자기 아랫사람을 대하는 느낌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쇼라고 할지언정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근데 그분이 단 한 번도 교회 나와 이런 적이 없대요. 대신에 나는 이제 교회 나오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너무 베풀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인드로 군대를 운영을 했어. 그래서 뭘 했냐 스쿨 오브 락이라고 옛날에 엠넷에서 학교에 몰래 가수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네. 거기서 군대 특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 특집을 유치하셨어. 근데 어떻게 유치했냐? 본인이 유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스타신데 그분의 친구 중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아무런 재산이나 이런 거 없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원스타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제 원스타가 장례식에 참석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이렇게 돌려서 그 친구분의 장례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분 딸이 내가 언젠가는 이분의 이 아저씨의 은혜를 갚으리라. 열심히 성공해서 이분이 엠넷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엠넷 작가가 되자마자 작가가 돼서 군대 특집을 하자고 하자마자 무조건 난 이분한테 간다. 그래서 제가 훈련소를 딱 마치고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후방기육을 갔는데 스쿨 오브 락으로 이효리가 왔습니다. 진짜 이효리가 왔어. 그러니까 스쿨 오브 락이라고 그러니까 그 행사도 뭐였냐면 비전 NQ 행사 해가지고 그냥 그 교장 선생님하고 밑에 비서 말고 아무도 몰랐어. 간부도 아무도 몰랐어. 그 상태에서 그 방송사랑 다 해가지고 간부들끼리 장기자랑 하는 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루 장기자랑 아예 놀고 그냥 바베큐 파티하는 날이야. 근데 장기자랑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방 아가씨가 나오는 거야. 다방 아가씨가 커피 시키신 분하고 나오는 거야. 무대 인상을 다 놀라서 봤는데 그게 붐이었어. 붐. 붐이 이제 다방 아가씨 분장을 하고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 스크롤에 써져 있고 갑자기 물 밀듯이 막 방송국 차에 막 오더니 10분 있다가 팍 터지는데 이효리야. 지금 내가 군대 들어온 지 두 달 됐다고. 이벤트가 이효리야. 근데 그래서 정말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다 나중에 들은 거거든요. 교회 가서 이제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장교인데 평소 생활은 개판인데 막 나오라고 강요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군대 교회 있으면서도 충분히 내가 군인으로서 베풀 수 있는 사랑이 뭐가 있을까를 시사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그렇게 되면 그 간부관 병사들이건 교회 가고 싶지. 그러니까 머릿수를 채우기 위한 세례는 참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게 군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교회에서도 왜 그런 거 하잖아. 성찬식을 난 너무 물로 보는 듯한 그런 옛날 기사를 우리 약간 잠깐 옛날 얘기한 적 있는데 성찬 케이터링 서비스 있었잖아요. 너무 성찬식을 물로 보는 게 아닌가. 세례 과정도 너무 물로 보는 게 아닌가. 그게 비단 군대는 이제 그거에 정말 극단에 서 있는 거고 과연 우리가 이제 건강한 교회가 아닌 이렇게 일반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좀 약간 이런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에서는 이미 성찬식이나 이런 세례의 의미들도 조금씩 변질되어 버려서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성찬 케이터링은 좀 너무하잖아 진짜. 성찬 케이터링 서비스. 성찬 주민의 1회에 700만 원 해드린다. 재료비 별도. 재료비 별도. 꼬꼬지야? VAT 포함 700만 원. 그러니까. 아니 저는 왜 제가 특히 그랬냐면 나중에 성찬식에 대해서 혼자서 생각해봤는데 내가 생각할 때 성찬식은 진짜 너무 슬픈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였냐면 물론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그게 내가 하는 거랑 내가 그 느끼는 건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그 오동은 이따 설명해 주겠지. 근데 어쨌든 나는 뭐 어떻게 느꼈냐면 예수님 내가 죽을 거잖아. 나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애들한테 빵하고 이제 포도주 나눠준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빵 나눠주고 술 따라줄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피다라고 말하는 게 약간 나한테는 무슨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나랑 함께했던 날들을 잊지 말아줘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들이 빵을 먹건 니들이 물을 마시건 나랑 함께했던 순간을 잊지 말아줘. 니들이 빵을 먹을 때 내가 십자가 달던 걸 잊지 말아줘. 니가 니들이 물 마실 때 내가 피 흘린 걸 잊지 말아줘. 약간 그래서 약간 떠날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떠나지 그 떠나 내가 떠난 이유를 기억해 달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좀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교수님이 직접 집례하시면 얼마 받으셔야 돼? 일개 목사가 1회 집례하는데 700 받으면 700 1000만 원 받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면 초당 700? 700억? 안 받겠지. 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아, 예. 우리 과거 방송 정주행하시면 정주행하세요. 네. 설명하시지 말자. 아, 이게 생뚱맞게 좀 불륜육과일 편에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아, 불륜육과일 편에서 나왔었구나. 어, 네. 불륜육과일 편에서 좀 나왔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성찬 집례를 하면서 한번 집례할 때마다 뭐 얼마 네, 얼마씩 네. 받으셨다. 뭐 무슨 집회에 강사하는데 얼마 김장비도 장... 있었던 것 같은데. 김장비 어. 도서비도 있었어. 도서비는 일반적으로 아. 많이 있는데 네 뭐 김장비 송구영 신 예배 때도 뭐 좀 가져가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너무 교회가 천주교보다 의식이 이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마다 김장 의식 막 변질되어 버리면 너무 좀 안타깝잖아. 몇 개 안 남아 있는 의식인데. 그렇죠. 저는 뭐 카톨릭이 뭐 옳다 그러다 그런 얘기도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하겠죠. 사실은 좀 이렇게 옹전한 생각으로 막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기보다는 약간 포비아들이 너무 많고 일단. 그리고 사실은 아니, 생각을 해봐. 맞아. 내가 카톨릭 미사를 엄청 드렸다 했잖아. 카톨릭에서 그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인들을 기리는 경우 행사도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나는 거기서 느낀 느낌보다 교회 다니면서 지네 담임 목사를 숭배하는 느낌이 훨씬 더 무겁게 다가왔어. 세다. 그러니까. 네. 성모 마리아나 뭐 성 프란치스코 뭐 이런 사람을 그건 숭배하는... 실물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뭐 옛날 사람 뭐, 옛날 사람을 존경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건데 뭐 성 조용기 뭐 우리 세인트 우리 교회만 해도 세인트 데이비 우리 교회만 해도 막 새로 오신 분들이 아, 저 목사님 내가 이제 가면 안녕 인사 목사님 하시니까. 너 어떻게 아냐고 막 그래서 막 그날 또 누가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악수 한번 하면 손을 못 씻어요 손을 약간 연예인. 아 그러니까 카톨릭 교황 가지고 되게 까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뭐 교회는 솔직히 교회마다 교황이 한 명씩 있는데. 조용히는 순복음의 교황인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 뭐지 카톨릭이 뭐 아,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뭐 이거는 이걸 떠나서 교회 안에서도 더 문제가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남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아이고, 네 저희가 군대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봤네요. 다양한 얘기들을 했네요. 네, 다양한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굉장히 그리고 뜬금없는 얘기들 많이 했네요. 여러 가지 떡밥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시즌 2는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게 약간 세이브 녹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최대한 빵꾸나는 날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앞으로 또 여러분이 이제 또 굉장히 많은 사연과 여러분의 사연과 여러분의 의견이 없으면 저희 방송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잡 60분은 아이튠즈와 팟빵, 아이블로그에서 추잡 60분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홍보하지 않으면 아무도 홍보하지 않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이 홍보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야. 아무 20명 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각자 아는 사람 5명씩 해서 여러분이 홍보하지 않으면 아무도 홍보하지 않습니다. 이 방송 재밌는 것 같은데 왜 순위가 올라가지 않지? 당신이 홍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리고 아, 저희 네이버 카페도 있는 거 말씀드려야죠. 네, 그럼요. 저희 이제 페이스북 그래? 네이버 카페도 있어요? 아, 단체 채팅방 보라고. 그래. 네, 저희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페에서도 추잡 60분만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지금 가입자 15명이에요. 말했잖아. 나도 아직 가입을 안 했는데. 나랑 대원생이 빼면은 13명 가입한 거야. 13명 다 내가 아는 사람 아니야? 아니야. 모르겠어, 나도. 아니, 근데 아, 제가 관리 좀 열심히 할게요. 아니, 그리고 네. 우리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컨텐츠 추천도 많이 받고요. 아, 예, 그럼요. 그 다음에 뭐, 진짜 60분 방송에 나와보고 싶다. 아, 뭐 언제든 하냐. 아, 예, 괜찮습니다. 뭐 사연과 좋습니다. 내가 나가서 이런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좋습니다. 뭐 자신 좋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네. 저희 언제든지 언제든지 오셔서 네. 여러분이 저희보다 못할 거, 못할 거란 보장이 없어요. 네. 저희가 여러분보다 잘할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털어주시면 되고 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남기기 좀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메일 있습니다. 저희 추잡 60분 추잡 60 골뱅이 gmail.com choojob 숫자 60 골뱅이 gmail.com으로 여러분 뭐 어떤 사연이나 뭐 참가 신청이나 뭐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뭐 오동왕한테 또 뭐 비밀이 고백하고 싶으신 분들도 네 괜찮습니다. 이용하셔도 그래서 그럼 오동왕께 비밀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프로필 사진과 본인의 간단한 양력 그리고 키와 몸무게를 자성해셔서 보내주시면 아니 마초 특집이니까 마무리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 그럼 저희가 군대 얘기를 해서 군대 얘기로 예, 또 좀 약간 미안하긴 해. 너무 마초적이었나 싶기도 하고 여자분들이 듣기에 뭐 그러면은 마초에 이어서 다음에 뭐 축구 특집 하면 해요. 군대 얘기 축구 얘기 프란치스코 토티 특집. 그 다음 주에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네. 아이고, 네, 아. 저희가 정말 그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막 이 시즌 2를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또 저희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시즌 2를 하면서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결론을 내지 않기로. 어떤 주제든지 결론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끝내는 어떤 걸로 어떤 주제든지 아. 결론을 내지 않고 그치. 바로 저희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들을 수 있다고. 그래서 마무리를 안 했구나. 마무리 없어. 네,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스스로 내보시면 되게 됩니다. 무책임하다. 아예 홍보를 하는 거야 이렇게 홍보를. 아니, 결론 내고 싶은 사람도 나와.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대신에 다이다이를 뜹시다. 저희 악플도 좋아해요. 네, 악플 좋아합니다. 악플도 좀 많이 부탁드리고 네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많이 또 필요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추정 20분은 저희가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닭살 놓는다. 그만해야겠다. 네, 그래서 네, 수정 20분의 시즌 2 첫 번째 방송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동족 간의 처참한 사륙전이 겨우 60년 전에 있었고 지금도 군인들이 대치 중입니다. 대치 중인 상대방은 같은 민족이지만 같은 민족이라고 했다가 빨갱이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청년들은 2년 만에 아저씨가 되어 돌아오고 그 안에서 매년 100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면 군대는 사랑이 가장 필요한 곳이 아닐까요? 군인들이 기독교 인구를 채워줄 단순한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이 너무나도 절실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더 많은 드립을 충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말아요. 사랑의 눈빛 만을 주세요.